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모잠비크 공화국 대통령 필리페 자신뚠 이웃씨가 최근 위문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전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북도 북부지역에서 큰 물로 인명피해와 수재민이 발생하고 중요한 경제 및 사회 하부 구조와 방대한 미원족의 농경지들이 파괴된 것과 관련해서 모잠비크 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조선인민과 자연재해를 직접 당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위문의 뜻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0일 전투 기간에 피해의 후과를 성과적으로 그리고 시급히 가시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전문은 김정은 각하께 가장 숭고한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